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4일 도이출란드 연방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프랑크 왈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박남용 대사가 정중히 전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의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